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오늘부터 짧으면 한 두 달, 길면 세 달 좀 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새로운 시리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한 두세 달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딴 성경 구절은 못 외워도 이건 확실하게 외울 수 있죠? 이제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성경을 그렇게 외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자, 2절도 한번 외워볼까요? 안 되죠? 1절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허탄한 생각이나 부주의함으로 주의 말씀을 놓치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모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마음을 주셔서 본당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은혜를 받고 일주일을 어린아이와 더불어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름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신앙이 특별히 뜨거웠던 때가 있는가 하면 미끄러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열렬해지던 때가 있는가 하면 식는 때가 있고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은 아직도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좀 견고하질 못하고 끊임없이 요동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좀 변함없이 오래도록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진지한 견고함이 없는가? 라는 것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래서 죄죽임을 실천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끊임없는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주신 마음을 지키고 죄와 더불어 씨름하고 죄의 지배 아래 들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그것은 참 좋은 것이고 그것 없이는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아주 소중한 주옥과 같은 진리들이고 그리고 정말 그 진리 중 어느 하나라도 없었더라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짐승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자기 자신의 세계만을 들여다보고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우러러볼 시간이 없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근본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진리들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무한하심과 그 영광 그리고 그 아름다우심을 깊이 찬송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정답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무한함, 그 완전하심을 통해서 그 완전하심을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함으로써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서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거룩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시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 인간이 누구이고 내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만큼 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죄 죽임을 실천하면서 자기와 더불어 씨름한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무한하심과 완전하심의 감화를 받았던 사람들. 그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얼마 동안 이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영혼의 유익은 이의로 말할 수 없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35살인가 6살 되던 해 이사야 40장을 보면서 6개월 동안을 침상에서 울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그 간증을 제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죄를 죽이려고 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자신의 본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이 죄죽임과 마음지킴, 은혜의 지배에 머물고자 하는 모든 노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의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몇 달 동안 계속될 이 시리즈에서는 시리즈 제목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구절입니다. 성경 66권을 행주에 놓고 다 짜서 마지막에 도저히 짜버릴 수 없는 남은 한 구절이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거기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목적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그 목적이 실현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만드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참 신자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참 신자가 되어감으로써 비로소 참 인간이 될 수 있고 참 인간이 되어감으로써 비로소 그 인간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은 일치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과 일치한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셨던 기대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거시는 기대와 똑같아야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와 연관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인생에 코박고 그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진탕 살다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은 그때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문 닫고 계십시오. 내가 삽니다. 그러다 내가 부르면 그때 오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사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지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고 싶지는 않고 다만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에 활용하면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앙도 자기 인생을 위한 신앙이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신앙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속되는 이 시리즈가 여러분들의 지성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충격을 통해서 도저히 끊임없이 죄와 싸워도 떨어버릴 수 없었던 많은 죄악들을 이 창조의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또한 영적으로 경험하게 됨으로써 오래되고 질이 멸렬했던 죄와의 싸움에도 털어버릴 수 없었던 죄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고 위대하심 그 영광스러우심과 그 완전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묘사를 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림 같은 묘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또한 처음과 나중이니라. 알파는 히라버의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문학적인 상징 표현이죠. 그것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 앞에 문자가 없고 오메가 뒤에 히라버 문자가 없듯이 하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시작이시고 또한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최종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또 최종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 하나님이 처음이시라는 거죠. 처음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의 궁극적인 원인이시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인 원인이시라는 거죠. 중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계속 물었던 것이 그런 질문이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원숭이에서부터 나왔다. 그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원숭이 비슷한 보다 더 고대의 동물들에게서 나왔다. 그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계속 하면은 생명체의 기원이 나오는데 아메바 같은 그런 세포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은 그 세포 생물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생물에서 나왔다. 적당한 원소가 있고 방전이 일어나고 뭐 그러는 가운데 이게 작용을 일으켜서 아주 하등한 그런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실험을 해서 지금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 할 말이 없죠.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럼 그런 전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또 그런 원소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면 마지막에는 원래 있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원래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여태까지 이야기한 건 전부 다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왔고 그렇게 쭉 얘기하는 동안에는 하나도 원인이 없는 것 없이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원래 있었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규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논쟁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간단명료하게 이 수많은 인류가 물어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성경에는 브레쉿, 한 시작에 바라, 창조하셨다, 에로힘, 하나님이 에타 샤마임 베 에타 하아레츠,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쓰여진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대체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동작을 표현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는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창조였으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럼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느냐? 그렇죠? 그러나 그게 만약에 그 하나님을 또 창조한 누군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실 수가 없는 거죠. 거기가 대답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물질을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을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은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창조의 또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창조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지혜로 그 창조의 세계의 비밀들을 엮으면서 당신 자신이 창조 안에서 가지고 계셨던 독특한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창조의 세계가 기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전적으로 구별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솜씨로 조각을 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조각이 아무리 정교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만든 실제 사람과 뛰어난 조각 작품 사이에는 엄연한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일 뿐이고 하나는 사람이고 그 작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둘이 비슷하다거나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을 그렸는지 그 그림을 보는 누구도 저것이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 그림에게 말을 걸 정도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작품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 그림을 그린 화가 본인과 그림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는 작가이고 사람이며 그에 의해 그려진 그 그림은 단지 그림이고 물질일 뿐이죠. 이 창조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과 그런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얼마나 넓은지 유사 이래로 누구도 정답을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이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150억 년을 달려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정도로는 안 되고 960억 년을 달려가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달려가 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주가 폭발을 일으키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면 다시 그 끝이 무한하게 확장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끝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누구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우주의 그 위대한 신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높이 솟은 몇천 미터의 산, 그보다 더 깊은 몇만 미터의 바닷물 속, 무엇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끝없어 보이는 드넓은 우주 그리고 새조차 날아오를 수 없는 높은 산, 물고기조차 헤엄칠 수 없는 그 깊은 바다, 끝없이 이어지는 대륙과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 그 무한대에 가까운 별들 중에 한 별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별에 달을 빼놓고는 가본 적이 없고 누구도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을 때라도 높은 산, 우주의 이 창대함을 볼 적마다 그 무한함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 인간을 숨막히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한한 그 우주도 사실은 하나님과는 도저히 겨룰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걸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은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모든 이 어마어마한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피조물과도 겨룰 수 없이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크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길다고 해서 의미도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산은 인간보다 수백만 배나 크지만 이 세상의 온 산을 합쳐도 그 존재의 의미는 어린아이 한 사람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을 무엇에다 쓰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미에 있어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의 크기나 수명에 있어서는 만물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추워지면 인간은 춥고 더워지면 인간은 덥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인간이 올라본 산보다는 올라보지 못한 산들이 훨씬 더 많고 인간이 가본 대륙보다는 가보지 못한 오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의미에 있어서는 이 피조세계보다도 뛰어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에 비하면 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물건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작품들 위에 뛰어난 완전히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 구원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발 아래 구르는 돌멩이나 오늘 피어 따지는 들풀과 동창생들일 뿐입니다. 모두 그분의 손으로 지음바 되었고 특별히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인간의 이 유한함과 초라함은 그리고 불완전함은 죄와 함께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초라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하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또한 죽었습니다. 200년 전에 이 땅에 숨쉬고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없이 태어나지만 수없이 죽고 한번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은 다시 살아 돌아오는 법이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증언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수많은 인간들이 이 땅을 살다가 다시 죽음이라는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있던 사람들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천지 창조의 궁극적인 원인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한번 창조해 놓은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질서롭게 엮어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 들에 핀 백합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들의 풀들이 마르고 시드는 것, 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수많은 곤충들과 그리고 수많은 풀잎들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고 주님이 친히 계획을 가지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붙들고 그들을 사라지게도 하고 다시 태어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도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작용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계획은 아주 조화롭고 하모니를 이루는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원 전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거기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에게 하늘나라를 전적으로 위탁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그 하늘나라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후에 창조되게 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리는 종들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천사들이 인간보다 완전하고 뛰어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 주신 그런 지위는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천사들에게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는 천사들에게 있어서 정말 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셨지만 하늘나라에 묶이실 수 있는 분은 아니죠. 천국에 계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천국에 계시지만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불리울 뿐입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거기에는 천사를 두셔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만드셔서 거기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서 또 다른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외계인이 나타나면 성경이 모두 쓸모없는 문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체가 만약에 다른 우주 어느 공간에 살고 있다면 기독교는 종말을 구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없다고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크기에 있어서는 이 지구가 온 우주에 흩어져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수십억 개의 별 가운데 수백억 개 아니 수천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이 지구가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지구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목성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목성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혼자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지구를 종교적인 중심지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늘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라를 만드시고 이 땅에는 지상 나라를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려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이 허허벌판인 이 지구,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창조물들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도 주시지 않는 독특한 지위를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그 세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지상의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친히 다스리는 것 같이 인간이 그렇게 이 창조 세계를 다스려서 하늘에서는 하늘 나라를 통해 천사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의 세계들을 하나님의 마음, 능력,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과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이 일을 맡기셨다. 그러면 대리자가 되어서 그 사람처럼 그분 맡기신 대리자가 되었는데 인간이 자기에게 대리로 맡기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비록 죄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걸 원하시지도 않았고 또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죄가 없었을 때에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였다. 그가 만물을 이해하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지혜는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만물을 향해서 좋은 관리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성품처럼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죄가 없었을 때조차도. 그래서 창조 그 자체 속에 이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쉽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하겠죠.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었을 때는 지멋대로 살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면서 방탕한 길로 가다가 깨트려져요. 그래서 도저히 내 인생을 내 힘대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은혜 받고 자기가 산산이 깨트려지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이 아주 극도에 달하게 되면은 항상 이 가슴 속에 눈물이 가득 고여요. 그리고 정말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도 있었던 마음이라 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만 고통은 없었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고통해 이런 건 없었지. 이런 건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난 어떡하나. 나는 도저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나같이 이렇게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온 창조 세계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창조의 세계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을까? 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주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지 않으면 자신은 이렇게 이 천사들조차도 흠모하는 이 위치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 의존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신비한 것이 뭐냐면 말이죠. 하나님이 다 따로따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아,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식물과 벌레들,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게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써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하나로 연결이 되게끔 핏줄처럼 묶으시는 거야. 마치 장인이 보석을 가지고 잘 다듬어서 구슬을 수백 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실로 다 이렇게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고 팔찌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으로 그 모든 만물들 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이 하나하나가 창조물들이 피조된 이 그 창조물들이 인간과 함께 모두 이렇게 묶이도록 그래서 핏줄처럼 다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는 뭐 볼 기회가 없지만 가끔 즐거운 동물의 세계 그러고 나오잖아. 나 하나도 안 즐거워. 도대체 누가 즐겁다는 거야? 가서 그냥 막 도망가는 짐승은 말이지 더 포악한 짐승이 달려가가지고 한 입에 물을 뜯어가지고 내장을 파먹고 그러고 나면은 독수리들이 날아가서 쪼아먹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즐거운 동물이 되겠냐.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하나하나가 피조물들이 다 연결,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끊어진 거야. 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신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모든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는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그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핏줄처럼 묶으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묶여요. 그 증거를 이제 댈 테니까 보세요. 아담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와 함께. 땅이 도와줬어요? 땅하고 언제 의논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또 무슨 곡식의 씨앗이 이 열매를 맺는 이런 그 곡식이나 혹은 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의 씨앗이 무슨 선악과를 따먹는 길을 안내를 했어요? 뭘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순전히 아담과 하와의 개인적인 선택이었고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땅이 피해를 보면서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이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의 씨앗이나 식물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뿌려도 농사를 지어도 가시와 엉겅퀴만 계속 돋아나는 거야. 예? 짐승들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뭘 도움을 주었어요? 그들이 그 죄에 동참했어요? 그런 그들은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 모든 균형들이 깨트려지면서 짐승들이 짐승을 잡아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치열한 야육 강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서 평화롭고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 세계를 한번 들어가 봐요. 평화 없어요. 그 속에서 벌레를 비롯 그 짐승들로부터 비롯해서 저 작은 벌레 그 밑으로 내려가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먹고 먹히는 그 치열한 생존 경쟁과 끊임없는 이 죽음의 공포들이 피조 세계에 모두 어두운 그림자처럼 깃들여 있는 거예요. 그냥 높이 뜬 구름, 높이 솟은 산 이런 거 보면서 우리들이 아름답다, 평화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이 피조물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여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외국에 가보고 외국에 안 가도 금강산이나 뭐 설악산만 가도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마치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80 노인네를 보고 너무 예쁘다 그런 거는 똑같은 거야. 어? 여러분 괴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동화처럼 예쁜 집이 있고 예쁜 사람 그다음에 꽃이 맺고 열매가 맺은 아름다운 과수들이 나무들이 쭉 있는데 뭔가 저주가 임하면서 갑자기 색깔이 이렇게 흐려지면서 잎은 다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죽은 나무처럼 되고 흉가처럼 변하고 사람들이 해골처럼 변하고 그러죠.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변화가 인간과 연관을 맺고 있는 모든 피조물 속에 그거를 타고 함께 스며들어가면서 모두 타고 들어갔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끊어지면서 마치 전기가 나간 것처럼 모두 그런 것들이 끊어지면서 창조될 때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의 참다운 영광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모두 실필줄처럼 엮어 놓으시고 그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창조의 영광이에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스위스가 아름답고 뭐 금강산이 아름답고 다 쓸데없는 얘기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창조의 아름다운 광채를 본래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죄가 그렇게 망가뜨려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섬기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우리 예수 믿게 만드시잖아요. 복음을 전해.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 이 과정이 바로 그렇게 모두 끊어졌던 피조물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다시 이제 짐승들이 약육강식을 하고 그러는 일이 없다 해야죠.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이게 다시 핏줄처럼 얽혀졌던 이 창조의 커뮤니케이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관계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다시 충만하게 계셔서 그래서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 시의 그 찬란한 영광을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인데 도저히 우리들이 이전에 보던 그 하늘, 그 땅이 조금 바뀐 거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진 예? 그런 정말 놀라운 이 창조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죠. 인간은 바로 그런 창조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로 돌아가서 존재론적으로 보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인간 자신 스스로에게 기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으로부터 취하여 졌고 그 재료를 사람 모양으로 빚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인간이 아니라 그리고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된 영혼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육체와 결합시켜서 산 사람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함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의 어떤 것들을 보탠 적도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의 존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밖으로부터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도록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인간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는가를 깊이 탐구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한 창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부터 창조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기 시작했더라면 인간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이 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 세계의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 과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인간을 위한 준비로서 창조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창조가 인간을 목적으로 하고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인간 자신의 행복이 최상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것은 열매를 만드신 것은 인간에게 먹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을 만드신 것은 인간에게 마시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인간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거기가 끝이라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을 그렇게 대우하심으로써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가 원래적인 창조의 영광을 간직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상세계를 보실 적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모든 세계가 인간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계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원인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재산을 갖고 많은 권력을 갖고 남보다 많은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인간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누리는 행복과 만족 그 이상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죄 그러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또 부정직하게 살고 뭐 등등의 많은 죄들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건 악이야, 악. 죄라는 뿌리에서 매달리는 악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성경이 분명히 정직하게 살라 그러는데 왜 부정직하게 살아요? 성경은 인간에게 게으를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데 게을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보이셔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해버리면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뜻이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살아라. 못하겠는데요? 왜? 싫으니까. 그죠? 정직하게 살아라. 못하겠습니다. 왜? 내가 싫으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악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캐들어가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실 때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의할 때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자라는 것 혹은 허물 이런 것들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것을 덧뿌리까지 파헤치고 들어가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면은 그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만족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트려지지 않는 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전적인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 더 많이 희생하라. 더 많이 나에게 바쳐라.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이 세상을 모든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고 그리고 내가 이 피조물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나 바치느냐,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느냐는 그건 나중 문제예요. 네?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점에 있어서 깊은 인식을 갖고 네? 충격적으로,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먼저 충격을 받아야 돼. 지성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죽이게 해달라. 그 왜 죄를 죽이게 해달라는 거야? 죄가 자기 안에 있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죽이게 해달라는 거야. 예? 심지어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게 해달라는 거야. 왜? 성경 보니까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어? 이거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고통 가운데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래. 왜? 창조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덜어내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덜어낼 수 없으니까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덜어내어주면 그럼 원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인생의 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생 자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천상의 능력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잠시 이 세상이나 세상이 주는 물질, 그 유익으로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최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천지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의 구원하신 빛을 선전하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 드레핀 풀이나 드레핀 꽃이나 그리고 벌판의 풀,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새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나 모든 것들이 각기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악인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고 명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각기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들이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도록 결국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들도 결국은 심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훌륭한 재료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마지막에 사라질 때까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마지막에 하나님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의 세계는 두 영혼의 틈바구니 속에 존재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일 뿐이고 모든 유한한 존재는 결국은 무한 속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 있다 사라지는 하루살이 같은 곤충으로부터 70년, 80년을 사는 인간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격차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한 곳에 수억 년씩 서 있는 산을, 높은 산을 몇십 년 살다 죽는 인간과 비교하는 것은 또 하찮을지도 모르고 몇억 년 서 있는 산을 수십억, 수백억 년 동안 존재하는 우주의 밤하늘의 별과 비교하는 것은 또 하찮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를 무한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 유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우주가 무한해 보일 뿐이죠. 그러나 수백억 년을 존재하는 피조물이든 몇십 년을 살다 죽는 인간이든 하루를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날파리든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들이고 존재의 위대함에 있어서 비춰보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무의미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자신의 방세에서 무한한 우주의 침묵이 자기를 두렵게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은 영혼과 영혼 틈바구니 속에 존재하다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시 무한한 영혼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인간의 참된 본분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위치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코박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몰두하며 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부터 말미암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게 자기에게 주신 피조물로서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참된 본분이고 인간이 이 본분에 열중함으로써 모든 피조물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과 만족,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세계에서 받는 영광을 통해서 비로소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아무런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천사조차 창조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의 영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그 창조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죄로 말미암아 이 온 땅이 타락하고 더러워졌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으며 인간의 범죄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버린 이 망가진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의 어느 부분도 훼손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이 피조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영광이시며 그 영광의 본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악인이 처체에 횡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모두 무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본체적인 영광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실 뿐이고 그의 영광은 영원 무궁하고 무한할 뿐입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불행과 고통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는 고통과 그리고 견디기 힘든 아픔들이 삶의 현장에 수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고통들을 피하며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왔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해지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런 노력 속에서 거두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있는 자원을 많이 모으거나 심지어는 남에게 있는 이 땅의 자원을 강탈해서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음으로써 이 지상의 자원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노력밖에는 가져오는 것이 없습니다. 심하면 점도 치고 귀신을 숭배하면서 이번에는 천상의 자원은커녕 지상의 자원은커녕 지하에 있는 귀신들의 자원까지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마는 그러나 지난날 행복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귀를 누리고 그리고 근심 없이 살았다고 자부하던 행복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부러워하는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한 손에 놓고 부귀를 누렸던 이 세상의 수많은 임금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올 초에 터키 선교사들을 위한 집회를 위해서 이스탄불에 갔을 때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경험한 그 충격적인 경험을 저는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유리로 만든 투명한 관 속, 유리로 만든 상자 속에, 투명한 상자 속에 다 낡은 관이 하나 있었고 그 관에 정말 탁월할 정도로 잘 보존된 인간의 뼈가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 시돈 지방에서 발견된 시체인데 시돈의 왕의 시체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시돈이라고 하는 동리가 있었죠. 거기에 왕이었습니다. 키는 그저 1m 한 70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고 모두 사라지고 뼈만 그대로 관에 차례대로 누워 있습니다. 내장은 바짝 말라붙었고 그리고 나머지 살은 다 썩고 머리카락과 그리고 뼈만이 앙상이 남았습니다. 저 특별히 그 말라붙은 내장을 보면서 한동안은 거기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를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껏해야 5, 60년 사는 동안에 저 내장을 가지고 그 속에 수많은 생각을 품고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렬하게 살았을까.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유한이 무한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인간의 모든 불행의 궁극적인 뿌리는 죄인데 그 죄의 궁극적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주실 때 지정해 주신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있어야 해. 거기에 있어야지만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그리고 인간도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인간이 자꾸 이탈하는 거야. 그 이탈하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주일날도 나오고 그리고 헌금도 조금 하고 그리고 뭐 또 재주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 끌적거리면서 봉사도 좀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사람에게 주셨던 그 원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건지 거기로부터 떠난 채 살아가는 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여러분들을 홀로 흩어져 모래알처럼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로 불러 그의 한 일부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목양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위로 속에서 진리와 은혜로 끊임없이 빚어져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목적도 결국은 그 창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는 개별적인 순종과 개별적인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원래의 자리, 죄 때문에 도망쳐 나온 그 자리,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역사해야 된다고 믿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동물적인 본능과 욕망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실을 깊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에게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여기 점잖게 앉아서 주일 예배를 예배 시간 끝날 시간 기다리면서 여기 앉아서 있는 이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서 무엇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무엇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서 무엇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요? 뭘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던 영혼의 고통과 마음의 근심과 임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인간에 남아있는 이 인간의 원래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불행해진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트려지고 거기에 깃들여 있던 창조의 아름다운 영광도 모두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땅이 나그네길처럼 되어서 살아가게 된 그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자리 이탈한 그 인간의 그 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인간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 일은 너무나 허무한 일이야. 그래서 잠시 있다 모두 사라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타락할 수 있는데도 기회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안 해. 왜? 그것이 몰고 올 인생의 불행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만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선에 대한 추구, 도덕과 그리고 예의 바른 삶, 예술, 그리고 학문에 기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두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들이에요. 예술은 예술가보다 오래 이 땅에 남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유한한 것으로서 무한 속으로 언젠가는 돌아가 버릴 것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사상, 도덕적인 삶,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유한한 것이고 결코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또한 직접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이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세워두셨고 지금 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지한 인생의 목적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계획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살아있는 이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맨 처음에 이 세상에 지으신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인가 이거를 깊이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경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마치 기름 바른 절벽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은 정말 하찮은 피조물임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죄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정해 주셨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되고 정말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은 나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은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세상에 붙은 수많은 헛된 욕심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영혼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도 유한한 존재로 살면서도 우리는 무한을 꿈꿉니다. 그래서 유한한 생애를 마감하고 무한으로 돌아갈 때 그 무한은 두려움과 침묵의 무한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무한으로의 회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그 무한을 꿈꾸고 그리워하며 살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생애를 살아서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피로 구속해 주셨지만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축출하고 우리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던 궁극적인 이유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한 피조물이며 우리를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까지 이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시에 지정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동안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